신들아 하늘 안기세 우리 마음 변한 날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해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안기세 주의 친절아 하늘 안기세 우리 마음 변한 날이 Thank you.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. 아멘. 방금 부르셨던 찬양의 가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배의 설교